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대답을 지지해서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여성 국민들에 대한 유치한 납치 행위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안정을 파괴하려고 날뛰는 남조선 당국은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의 범죄 조직이며 테러 분자들의 집단이라고 규탄했습니다.